내가 바보야 철없이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할 걸 하나 둘씩 웃어지는 꿈같은 사연 정을 주고 눈물 주고 떠나간 당신 아 미워 미워 당신이 미워라 처음 만난 그때 나에게 무슨 말을 하셨던가요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아니야 내 처럼 말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 아니야 내